나른 네가 그리운 날엔 함께한 기억은 가슴에 새긴다. 그립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, 널 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. 잊어야 하는데, 지워야 하는데, 세상이 자꾸 힘들 때마다 네가 준 기쁨이,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,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게 고마운데.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,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 한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. 두 눈을 감아도 보여, 두 귀를 막아도 들려. 어떡해 네가 그리운 날에. 그리운 날엔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그리운 목소리, 그리운 얼굴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차 얼마나 힘든지. 잊어야 하는데, 지워야 하는데, 세상이 자꾸 힘들 때마다 네가 준 기쁨이,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,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게 고마운데.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,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 한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. 두 눈을 감아도 보여, 두 귀를 막아도 들려. 어떡해 네가 그리운 날엔. Oh yeah.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,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 한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. 그